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을 향해 언약의 말을 지키라, 또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고 한 말씀에 이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언약이 파기되고 그들을 향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중심에 바로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대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가증한 죄악입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는 다른 도덕적인 죄악들이 대부분 인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그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조각들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는 이처럼 뭐 심각한 죄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과는 조금 떨어진, 조금 상관없는 말씀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상을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형상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들은 모두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인간들에게 갖기 쉬운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릇된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하루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무엇이세요? TV 드라마,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물질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세요? 쇼핑에, 또는 먹는 것에,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 관계가 친구이건 배우자이건 또한 자녀이건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되고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더 우선시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10절에서 주목해야 볼 것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 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우상의 제약이 선조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모두 그 제약들을 따라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고 이 남유다 또한 선한 왕들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잠시 듣는 것 같았으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여서 유다 말기에 남유다의 끝에 부분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 딸이 저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들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섬기는지가 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무엇을 두고 중심을 두고 결정을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에게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 손목에 기호를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한 가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 하반절의 말씀은 얼핏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언약에 매어서 자신을 구속시켜서 두시는 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언약과 그분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멸시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스스로 폐하여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실하심을 폐하시거나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시며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모른 척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자행하였기 때문뿐만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 닥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 경고하고 경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듯 하지만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 이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12절과 13절의 사이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자 지금 무엇을 하죠? 지금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간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즉시 그 하나님께 간구하자마자 다시 이방 우상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 11절과 12절 사이에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 와우라는 그러자마자라는 그러자 이 접속사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동작을 나타낼 때에 표현되는 단어로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을 믿거나 굳게 신뢰하지도 않고 이미 우상으로 향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들어주지 말거나 그냥 하나님 또다시 이방 우상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일시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이미 마음은 우상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두 마음을 풀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아무 기대와 소망 없이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히려 그 마음에 안 되면 다른 신에게 가보지고 내가 믿는 신, 돈, 명예,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면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구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이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재물 보기로 내 재물을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향기로운 재물을 가지고 와도 거룩한 재물 보기로 가지고 와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겁니다. 오히려 악한 음모를 꾸미고 이방 민족으로 가려고 이방 우상을 숨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내가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끌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감람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부르짖고 구하여도 소용없다.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구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경외함과 사랑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겠다. 한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에 할지라도 이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한번 내려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잔인하고 냉정해지는 그렇게 여겨질 만큼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